조선민주의 성동맹 제6차 대회가 17일과 18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는 최룡해 동지와 당중앙위원회, 여명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 관계부문일꾼들, 각급 여명대표회들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연관부문의 당행동일꾼들과 제1번 조선민주여 성동맹 대표단, 제중도선인총연합회 여성일꾼 대표단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다음과 같은 의정을 승인했습니다. 1. 조선민주여 성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2. 조선민주여 성동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3. 여성동맹의 명칭을 새로 명명할 때에 대하여 4. 여성동맹중앙지도기관 선거에 대하여 5. 여성동맹규약 개정에 대하여 대회에서는 경야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역사적 소환 온사비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와의 기치 따라 여성동맹 사업을 더욱 강화하자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조선민주여 성동맹 제6차 대회에 저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들과 정계 400여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축전 축하 편지를 보내온 데 대하여 소개됐습니다. 첫째 의정, 조선민주여 성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를 여명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했습니다. 제1번 조선민주여 성동맹 대표단, 제중조선인 총연합회 여성일꾼 대표단 단장들이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이어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선언단 축하단이 조선민주여 성동맹 제6차 대회에 드리는 축하시 축하를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를 낭송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첫째 의정, 조선민주여 성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에 대한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대회에서는 둘째 의정, 조선민주여 성동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회에서는 셋째 의정, 여성동맹의 명칭을 새로 명명할 때 대하여가 토의됐습니다. 여성동맹의 명칭을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으로 명명할 때에 대한 결정서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대회에서는 넷째 의정, 여성동맹 중앙지도기관 선거에 대하여를 토의했습니다. 추천된 후보자들 모두가 대표자들의 전원 찬성으로 여명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여명중앙검사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됐습니다. 대회에서는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차 전원회의 결정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명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선거되었습니다. 여명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이 선거되었습니다. 여명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또한 여명중앙위원회 부장들이 임명되었습니다. 대회에서는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중앙검사위원회 제6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진행된 여명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회에서는 다섯째 의정, 여성동맹 규약 개정에 대하여가 토의됐습니다. 여성동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용도다이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됐습니다.